이해 저 바다가 없었다면 슬그라리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부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알아오지 않았으리 기도 내 마음 같이 목매 운다. 같이 목매